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하달.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6 2017년 7월 27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습니다.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7월 27일 오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가 제출한 문건에 친필 명령하시고 서명하셨습니다.